버린 듯해 나 little by little 첫눈에 사로잡힌 채 노력해져가네 baby 내 하늘에 you will align I give you my la la la 거야 못할 나의 영원 나만의 불러 어서 널 통치해 got me 정해 내게 night of you night of you 지키고 싶은 건 오로지 너뿐 답답은 늘 yes I so so so 왕관 앞에 there's no yes or no Baby you're so precious so so so 뭘 원하든지 나 따를 테니 Make me wanna play so so so so 너한테 만족시키게 해줘 Baby you're so precious so so so 뭘 원하든지 내 대답은 늘 yes sir My royalty 영광이여 royalty 다 드리오 제게 명함 가면 대답은 언제나 yes sir My royalty 영광이여 royalty 받아줘 제게 명함 가면 대답은 언제나 yes sir Caught in the middle 어리석음에 가진 채 오만했던 내게 My beautiful riddle 풀지 못했던 사랑의 해를 가르치네 baby 너의 그 가르침 따르기 your majesty makes me a better man 너에게 어울리는 내가 될게 오직 너를 위한 night for you night for you 지키고 싶은 건 오로지 너뿐 대답은 늘 yes, yes, yes, yes, yes 왕국